가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참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고 속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셔서 친구와 이웃을 만나게 하셨죠. 그래서 때로는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위로를 하게 하기도 합니다.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세상 문득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늘 나와 동행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 오늘은 홀로 있는 참 외롭고 고독하게 느껴지네요.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 주위를 조금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분명 우리 삶에서 서로를 응원하고 함께 기도할 동역자들이 참 많음을 알게 될 겁니다. 귀한 만남을 허락하셨고 귀한 사람들을 주위에 허락하셨다는 것, 오늘 다시 한번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 든든한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들어주시며 응원하고 계십니다. 수고했다, 오늘도 있었다, 잘할 수 있어 하고 말이시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 행복한 오늘, 여전히 빛나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할게요. 안녕하세요, 조안나입니다. 주위의 귀한 만남들, 그리고 귀한 동역자를 허락하신 그 사랑을 찬양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첫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함께 하실 수 있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인사 남겨주세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 함께 했습니다. 2017년 3월 23일 목요일 빛나는 당신에게 첫 찬양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 제게 참 소중한 친구와 이웃 그리고 동역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멋진 빛나는 저녁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빛나는 인사 첫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기를 준비했는데요. 1번 그 사랑, 2번 그런 사랑, 3번 소중한 사랑.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나눠주세요. 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들어가셔서 극동방송 검색하신 후 친구 맺기 하시면 사연 참여 가능하시고요. 인터넷은 www.fabc.net 극동방송 들어오셔서 서울 클릭하신 후 빛나는 당신에게 방에 여러분들의 사연 남겨주세요. 미리 올려주시면 그 날짜에 맞춰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인사 그리고 정답 함께 보내고 계신데요. 6237번님 오늘의 정답 함께 인사로 남겨주셨고요. 4494번님 오늘도 제게 주신 그 사랑을 묵상합니다. 언제나 힘이 되고 은혜가 되네요. 고맙습니다. 권정자 성도님이세요. 아버지 그 사랑이 정말 늘 감사하게 되네요. 유기남 성도님은요, 요즘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어서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이 찬양 통해서 은혜 받고 있어서 제게 너무나 감사한 찬양이에요. 김보람 성도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따뜻한 날씨에 주님 찬양하기 좋은 날이네요. 아멘. 9273번님, 지금 3살 그리고 8살 두 아이와 방송 들으면서 함께하고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바쁘게 돌아와서 함께 찬양 들을 수 있으며 쉴 수 있는 이 시간이 행복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좋은 엄마가 되었음.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게 되는 오늘 저녁이네요. 감사합니다. 첫 찬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듣자마자 울컥한 거 있죠? 그 사랑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울컥합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새로운 꽃님 함께 하셨어요. 273번님, 이태균 성도님, 9150번님, 또 조태혁 성도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인사 남기셨고요. 7418번님, 조용히 묵상함으로 첫 찬양을 함께했습니다. 이런 말 있죠? 심쿵이라는 단어가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빛나는 당신에게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자 사연들 계속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의 보기를 드렸습니다. 1번 그 사랑, 2번 그런 사랑, 3번 소중한 사랑.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빛나는 인사와 함께 여러분들의 저녁 풍경 풍성히 남겨주세요. Everlasting Arms 영어 찬양 함께 하시고요. 선물 소개 후에 광고 후에 이어가겠습니다. 빛나는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도서출판 토제에서 성경 속 도시와 지명을 보여주는 더 바이블 맵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을, 나침반 출판사의 신앙도서를, 한독화장품에서 에브라임 4종 여성화장품 세트를,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면역, 항암식품, 생명이 있는 사랑의 집 뉴라이프에서 기토산과 비타민 B를 선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빛나는 당신에게를 후원하시는 모든 기업 위에 부어지길 기도합니다. 홍은희 씨, 잇몸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안녕하세요, 조정석입니다. 오늘 아침 거울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도 괜찮았는데 오늘은 더 괜찮은데? 아이오페맨 트리플 리프트 세럼으로 남자 피부를 더 탄탄하게. 좋은데? 이러다 난리라는 거 아니야? 노트북? 데스크탑? 태블릿? 뭐가 필요할지 몰라서. 짠! 태정이가 준비한 롯데하이마트 글로벌 PC대전 혜택까지 꽉 찼으니까 안 가고 못 박이겠죠. 하이마트로 가요. 2월 28일부터 3월 27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사람 가구는 그렇게 유행만 찾더니 침대는 스프링부터 소재까지 엄청 따져요.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현대해상 하이카 안전운전 캠페인. 눈눈눈눈 아 이쪽인데. 죄송합니다. 좀 들어갈게요. 어? 손예진? 아무리 급해도 깜빡이 키는 건 깜빡하지 않는 당신 최고. 눈눈안나 안전운전 하세요. 현대해상 하이카.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이곳은 유치원입니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있는데요. 네, 출산을 앞둔 산부인과에서도 환호성 이어집니다. 임산부, 만 7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악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기 때문인데요. 악사 마이키즈 할인 지금 확인해보세요.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요즘 피자헛을 시키면 즐거워져요. 더 맛있어졌으니까. 가격까지 부담 없으니까. 피자헛 모든 프리미엄 피자 할인. 방문 포장 40%, 배달 레스토랑 30%. 6월 30일까지. 놀라운 맛을 즐거운 가격으로. 1588-5588 피자헛. 빛나는 당신에게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22분인데요. 오늘의 빛나는 인사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지 믿습니다. 혹시나 못 보내주신 분들 혹은 첫 찬양 못 들으신 분들 계시다면 보기를 한번 다시 드릴게요. 1번 그 사랑, 2번 그런 사랑, 3번 소중한 사랑.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나눠주세요.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들, 아직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무조건 환영입니다. 찬양 함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사연과 신청곡도 보내실 수 있으세요. 2273번님, 하교하는 길인데요. 오늘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네요. 남기셨어요. 아, 지금 학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방송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환영합니다. 8659번님, 저는 큐티 모임 가는 길에, 방송됐습니다. 너무 은혜롭네요. 함께하셨고요. 1517번님은 차가 막혀서 오히려 참여하면서 정답 보냅니다. 함께 하셨어요. 0056번님, 저녁 준비하며 아들을 기다리는 행복한 시간이네요. 방송 덕분에 외롭지 않아요. 네, 목소리 고우십니다. 칭찬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7319번님, 금요 체라 예배 때 많이 부르면서 한 주간의 힘들었던 마음을 위로받았던 첫 찬양이었어요. 하셨고요. 0600번님, 늘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1993번님 처음으로 함께 보내셨는데, 날마다 우리 가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아멘. 감사를 알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저도 다시금 빛나는 당신에게 함께하면서 감사 고백합니다. 고맙습니다. 0310번님, 오늘 개인적인 일로 조금 이른 조기 퇴근을 해서 덕분에 처음으로 방송 듣습니다.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하면서 은혜 받고 있다고 하셨어요. 아, 처음 참여하신 건가요? 막히는 퇴근길이지만 차 안에서 늘 찬양을 함께 할래요 하시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신청하셨는데 준비해 놓겠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할게요.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함께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주를 앙모하는 자 조금은 신나는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빛나는 당신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 사연들이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9486번님 처음으로 빛나는 인사 남겨주셨어요. 반갑습니다. 9161번님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 들을 수 있어 너무 좋은 거 있죠? 오늘은요 돼지고기 넣고 김치찌개 해먹을까 합니다. 저녁 모두 맛있게 드세요. 인사 남겨주셨네요. 네, 지금 저녁 시간이어서 저녁 준비하고 계신 많은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시면 그 기쁜 마음이 더해져서 더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하며 소망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정답 발표할게요. 오늘 빛나는 인사는 1번이었습니다. 그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을 묵상하며 참 내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새삼 감사 고백을 이 저녁에 하게 되는데요. 두 분의 당첨자 선정했습니다. 8659번님 그리고 3066번님께 드릴게요. 8659번님 3066번님 축하드립니다. 주소와 함께 성함 꼭 남겨주시고요. 3285번님 3월 25일이네요. 이날은 사랑하는 딸 남미의 10번째 생일입니다.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는데요. 귀하고 귀한 우리 딸 남미의 생일 축하해 주세요 하셨어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너무 멋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서 더 감사하네요. 우리 남미가 주님 안에서 더 예쁘게 자라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랑을 또 많이 전하는 그러한 딸로 더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축하드리면서 귀한 사연 고맙습니다. 빛나는 당신에게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요. 풍경이 있는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떠날 곳은 바로 내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기도의 자리예요. 교회 예배당 안에서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혹은 정말 내가 사모하는 자리, 골방에 가서 문을 닫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지금 이 순간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 떠올리면서 함께 기도 제목들을 또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 이웃, 친구, 나 자신을 위해서도 진솔한 한마디도 좋고요. 두 문장도 좋고 하나님, 주님 살아계시죠? 제 문제들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돌아보시고 도와주세요. 질투과는 조금 달라도 신실하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김상은의 음성으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오늘 풍경 있는 찬양으로 준비했어요. 오늘 이 찬양 함께 나눌게요.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 있습니다. 빛나는 당신에게 목요일 순서 풍경이 있는 찬양으로 함께 했는데요. 주님의 사랑, 정말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혹시나 주님을 조금 멀리하거나 기도의 자리를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오늘은 주님 품 안에 꼭 안겨서 하나님 부르짖으며 주님의 그 사랑에 다시 한번 나아가기 원합니다. 문자 사연이에요. 6526번님, 같이 교회를 섬기는 신우이 우리 김찬희 권사님 생일이 조금 지났지만 지금 늦게라도 생일 파티 하러 갑니다. 항상 고마운 신우이 권사님, 오래오래 같이 행복한 신앙생활 합시다 남기셨어요. 어우, 멋지신데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또 신우이를 응원하며 격려하며 축하사연 함께 하셨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축하드려요. 축복의 통로님, 큰딸이 올해 예중에 입학했는데 먼 길을 통학하며 힘들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니 조금 마음이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큰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서연아 사랑해 힘내자 함께 하셨어요. 아멘. 김영호님, 늘 퇴근길에 듣지만 운전을 하는 중이어서 사연 참여는 못했었는데요. 신호 대기 중에 잠깐을 이용해서 사연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은혜로운 방송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빛나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찬양 함께 할게요. 주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 공부원님 힘든 하루 찬양 들으면서 위로받습니다. 함께 하셨어요. 오늘의 끝 찬양 들려드릴게요. 전국 복음성화 경연대회 23회 때 금상을 수상했던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하겠습니다. 제24회 극동방송 전국 복음성화 경연대회 3월 31일까지 접수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함께 할게요. 잊지 말고 월요일에 함께 해주세요. 행복한 빛나는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한나였습니다. 위로해 영광의 주 사랑의 주 자꾸 약한 나를 들어 그분 곁에 안겨